쭈빡이라고 씨발이란 쭈빡을 몰라 개새끼야. 쭈빡은 힙합계의 전설이야 개같은년아. 니가 뭔데 쭈빡을 무시하고 지랄이야 개같은 씨발년아. 관심 없어 쭈빡 씨발 빠돌이 족같은 새끼야. 쭈빡 보면서 십새끼 딸딸이 치지 족같은 년아. 걔 노래 들으면서 씨발하면 아아 이지랄딸 중심같은 새끼야 씨발년아. 여러번째는 한심같은 새끼야 족같은 새끼야. 소리 바닥바닥 지르지 마라 싸가지 없느냐나 이 씨발년아. 그렇게 내가 여기 사랑니까 인상을 찌푸리는 거지. 인상 그 새끼야 때린다네 씨발새끼야 때려둘라 그냥 그 새끼가. 에라이 씨발놈아 근본 자체마자 완전 못돼 처먹은 것만 배워가지고 이 씨발놈이 지랄하고 있네 이 거지같은 새끼가. 마이크 잡지 말아 이 씨발놈아 쪽팔리니까 이 거지같은 새끼야. 마이크 잡고 이 씨발놈아 하는 소리가 그거 하려고 이 씹새끼야 마이크 잡았냐 이 개새끼야. 씹새끼가 개는 개가 상대해야 된다고. 너같은 개새끼 내가 개를 돌변 상대해줄게 씨발놈아 욕해라. 개도 씨발놈아 급이 다른 거야 이 병신아. 넌 시추 이 씨발놈아. 형은 진돗개 개새끼야. 덤벼봐 이 씨발놈아. 물어뜯어 죽여버라니까 이 씨발놈아. 엠병 씨발놈 무식한 새끼가 유식한 척하니까 더 무식해 보이잖아 이 씨발놈아. 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대가리 꼴통짜 이 씹새끼야. 그제자의 그 스승이네 씨발놈들 족밥 집밥 개새끼들 욕도 못하는 씨발놈들 둘이서 엠병 떨고 있네 야 이 씨발놈아. 새끼야 씨박년아 너 눈깔이 뽑아버리기 전에 개새끼 아버지 손오갈 닮았다 이 씹새끼야. 이 새끼 추준 떨어져서 못하겠어. 무슨 씨발 재원 냉장고 있지 이 깜장모자 벗으라고 병신아. 깜장모자 벗겨가지고 씨발 강물에 던져버리기 전에 개새끼야. 깜장모자 니가 진 거여 개새끼야 나가 조카로 씨발 일단 다시 개새끼야. 아 조수 3학년 때 갔어 이 개새끼야. 초등학교 3학년 씨발이야 나 고추수를 두 번 해가지고 씨발은 아마 드시겠는데 씨발 씨땡글 씨땡글 조태진이라 안녕하세요. 씨발 조태진이라 안녕하세요. 대화는 없다. 욕 배틀방에 입장한 아이들은 화풀이하듯 욕을 쏘아대며 서로를 자극할 뿐이다. 이런 충격적인 놀이도 10대들에겐 일상이 된 지 오래다. 7번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누구세요? 아, 저 한빵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성민아. 성민아. 여기 따로 가네. 따로. 싸워야 돼. 알겠어. 싸워. 안녕하세요. 제이제이야. 감사합니다. 동네에서 사시는 시벌이. 채팅방 개새끼들 쪼개는 거 봐. 야, 동훈아 욕했다. 누구랑? 다시 할게요. 흔히 잡아라가지 잡아라. 너무 잘하지. 잡아라. 너무 잘하지. 왜 걸렸어요?